광룡성절경축예술공연 2월의 환희가 16일 평양교회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근로단체 성중앙기관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광룡성조를 맞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제1본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 축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조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보았습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 무관 부부,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서장 설화와 음악 용생불멸의 혁명 송가 김종일 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백두강룡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어 주체혁명의 장관 로정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시며 이 땅 위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열렬히 칭송했습니다.